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책명렵을 빛나게 완충해 나가자의 전문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열합돌세 점에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민과국 관계촉진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